없어. We party like a bet, no pain. I don't remember when I was on chain. 잔을 채워 건배 부르르 주화처럼 okay. 내 회사보다 돈이 많든 가가 나야 okay. Showtime. 와 누가 왔는지 우린 폭탄. 줄을 만들지 힘 좀 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갈 때까지 가 우린 잘 노는 한국인 쌓여 챙기고 한 모금 적시고 정신이 나갈 때까지 all night long 여자들인 게 low 나타미 let me know 119에 전화 걸어 우린 back back back bling bling 완전 멋진 bling bling 눈이 부셔 24K bling bling 완전 멋진 눈부셔 선글라스를 더 구매해 안 친한 놈들의 악수에 무관심 차가워 헛기침 하기에 눈웃음 한 방에 니어친 유혹해 박수 세례받아 우리들의 존재는 everywhere 영화 속 주인공 that's me 금은 보화 입마주머니 빠지지 않지만 절대 빼지 않지 난리 난리 나 우린 잘 빠진 한국인 신발이 bling bling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치 사치 사치 yeah. 저녁부터 아침까지 자치 자치 자치 yeah.